언제부터인 걸까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나 봐. Yeah. 하루조차 못 견디고 넋 지나간 사람처럼 울잖아. I don't wanna believe. 또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마저 내려와. 그만두라고 바보처럼 이런다고 나 소용없다고. Oh, oh. 다 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. 친구에게 물었어 넌 잘 지내고 있는지. 하지 않아도 될 말은 oh yeah. 괜한 걱정인 걸 알지만 뭐 했니? 잊혀질 게 난 두려운 뭐 했냐고. I don't wanna believe. 아 요즘 대체 왜 그러는데? 또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마저 내려와. 그만두라고 바보처럼 이런다고 나 소용없다고. Oh, oh. 다 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. 늦었어. 더 자. 깨우지. 계속 전화할게. 아, 뭐 다 구겨지겠다. 양말이 왜 이렇게 많아? 모레 온다고 하지 않았어? 나 지금 통화 중이야. 나 이제 나가. 지금 밖에 비오는데 우산 챙겨? 아 진짜 웃겠다. 나 이제 간다? 늦었어. 아침 먹고 가자. 공항에서 먹으면 돼. 갔다 올게. 잘 있어. 집 찾을게. 미친 것처럼 비가 오면 네가 다시 올 것만 같은데. Oh, oh, oh. 언젠가 돌아와줘. 또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마저 내려와. 소용없다고. Oh, oh, oh. 다 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.